유경수 여사는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대지주 육종관과 이경령 사이의 일남 삼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1938년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배화고등여학교에 입학하여 1945년에 졸업했다. 이후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에서 가사 과목교사로 1년 3개월간 재직했다. 1950년 8월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하던 중 박정희 소령을 소개받아 같은 해 12월 12일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세 자녀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을 두었다. 유경수 여사,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 선구자. 유경수 여사는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육 여사는 여성교육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부유한 여성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사회화합을 위한 여성의 지도력을 중시하고 스스로 모범이 된 인물로서 온건한 방식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고자 했던 초기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가치와 상당히 일치하는 행보를 보였다. 여성 교육과 자립 지원, 실질적인 페미니즘 활동. 유경수 여사는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 여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육 여사는 전국 각지에 여성회관 설립을 추진하며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성 직업 교육과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더 넓은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온건한 방식의 여성권익 신장 운동을 했던 전형적인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유 여사는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인자한 어머니, 생각하는 주부, 공부하는 생활인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는 당시 영부인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활동이었으며, 이후에도 전례가 없는 행보였다. 이는 유경수 여사가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로서 더욱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유경수 여사는 여성 교육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해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유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양지회관 건립을 주도하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금전적 기부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직접 한센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도록 유도하면서 사회가 이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알렸다. 유경수 여사는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고 여기에 국고 1천만 원을 더해 양지회관이 건립했다. 이 건물은 병실, 진료실, 목욕실 등을 갖춘 최신 시설로 한센인들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양지회는 정부 고위급 인사 부인들의 모임으로 유교사가 주도 하해 봉사와 자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다. 유경수 여사의 지원을 받은 소록도 한센인들은 유경수 여사의 서거를 애도하며 그녀의 공로를 기리는 공덕비를 세울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다. 소록도뿐 아니라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유경수 여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중요시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대신 국수 기계나 녹금 만드는 기계를 제공하여 직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풍수해가 발생하면 직접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을 위로했으며 탄광촌, 교도소, 난민촌 등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부인이었다. 이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초기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모습과 닮았다. 또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와도 연결된다. 남성과의 대립이 아닌 온건한 개혁 방식 추구. 전투적이거나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유경수 여사는 온건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에 가깝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교육과 기회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교육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여성들이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특징이다. 이처럼 남성과의 대립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기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여성의 기회 확대를 실현하려는 방향과 유사하다. 유경수 여사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아닌 조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려는 노선을 걸었으며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핵심 철학과 같은 면이다. 실제로 윤 여사는 남편 박정희 대통령과 대적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책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통합, 사회 화합의 지도력. 유경수 여사는 정치적으로도 분열보다는 화합을 강조했다. 그녀는 청와대 내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야당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성향이 강했지만 유경수 여사는 국민들의 불만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조정하려는 역할을 수행했다. 윤 여사는 여성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여성 교육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원한 효율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으며 온건한 방식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유경수 여사가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유경수 여사는 여성 교육과 계몽을 통해 여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 여성 교육과 직업 훈련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지회관을 소록도에 개관하면서 부유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 인권의 경우 급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온건한 개혁을 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대립이 아닌 화합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에 여성들의 역할을 중시 여겼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유경수 여사는 여성의 교육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국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인물이다. 양지회 활동이란 1961년 유경수 여사는 양지회를 조직하여 여성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양지회는 국가 고위직 지도자들의 부인들이나 부유계층의 부인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유 여사는 고위직 지도자 부인들을 사회봉사와 자선활동으로 이끌면서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 자선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다. 양지회관이 한센병 환자를 모아놓은 소록도 국립나병원에 설립하면서 소외된 자들의 복지에 힘썼다. 유경수 여사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나병 환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지회관을 설립은 귀부인들이 사치생활보다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유경수 여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유경수는 양지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공부하는 봉사단체였다. 양지회 회원들이 유경수 영사와 함께 전국 고아원들을 방문했고 물질적으로 지원했으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적십자 수요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봉사에 나섰으며 헌혈운동을 장려하여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정신박약 어린이 돕기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 행사에서는 유 여사가 직접 사랑의 열매를 시민들에게 달아주며 기부를 독려해 국민들의 따뜻한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한 월요 경로회를 통해 노인들의 시중을 들고 함께 어울리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했다. 이는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과 가정의 화합에 기여하는 유럽의 초기 온건파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모습과 같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체육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영부인 컵정구대회, 탁구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경수 여사는 봉사와 자선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성회관 건립. 유경수 여사는 각 시 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들의 교육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1960에서 70년대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며 직업교육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거의 없었으나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경수 여사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모여 학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녀는 당시 정부 차원에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회관 설립을 장려했고, 직접 개관식에 참석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6년 10월 23일 개관한 부산 여성회관이 있으며, 그녀는 개관식에서 현판식, 기념 테이프 커팅 등에 참여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지역에서 여성회관 설립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교육과 복지를 강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유경수 여사의 영향력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성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고, 여성 관련 시설이 늘어났으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유경수 여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 지원 시설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별로 여성회관을 설립하며 여성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여성회관들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발전했다. 배화여자중 고등학교 기념관 설립. 유경수 여사는 모교인 배화여자중 고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거금의 성금을 냈고 학교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념관은 기념실, 타자실습실, 어학연구실, 편물실, 텔렉스실, 재봉실, 종합시청각실, 강의실, 화학실험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각종 실습교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념관 개관식에서 황산덕 문교부 장관에게 여자 실업전문학교 설립과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지시했다. 이는 유경수 여사의 여성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1978년 배화여자실업전문학교가 개교하였고, 1979년에는 배화여자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배화여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경수 여사의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 여성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숙명여대 운영권 논란과 해결 과정. 1963년 일본에서 귀국한 영친왕과 그의 부인 이방자 여사는 한국에서 다양한 자선 사업을 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방자 여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으면서 당시 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그녀에게 숙명여대의 운영권을 넘겨주자는 제안을 했다. 이 문제는 당시 한국 교육계의 자율성과 대학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숙명여대는 4.19 혁명 이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대학이었다. 대학의 운영권을 특정 개인에게 넘긴다면 이는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이미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숙명여대 역시 자율적인 대학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경수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숙명여대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대학은 국민적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후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었고, 숙명여대는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회사업과 아동복지의 헌신. 유경수는 어린이 복지와 사회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69년,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유경재단을 설립했으며, 이듬해 서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했다. 어린이회관은 이후 광진구 능동으로 이전되었고, 현재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연계된 녹지 공간으로 남아있다. 또한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교육에 기여했다. 1980년대 한국 만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잡지 보물섬도 유경재단에서 발행했다. 이 잡지는 아기공룡 둘리와 달려라 하니 같은 인기 만화를 연재하며 한국 만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유경수 여사가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라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경수 여사는 여성교육을 중시 여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고 유 교사의 의지가 직접적인 영향이 되어 이후 여성회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유경수 여사의 여성복지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현재 여성회관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지회와 같은 단체 회관을 소록도에 건립하는 등 부유층 여성들의 오블레스 노블리제 실천을 이끌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점은 초창기 온건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성향과 같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직업 교육을 실시했다. 배화 여자실업 전문학교는 여성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 교육을 제공받고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민 소통 능력 소유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유경수는 대한민국 제5에서 9대 대통령 박정희의 부인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부인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에서 14년간 영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고 다양한 사회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특권층으로 보이기 쉬운 위치이지만 유경수는 청와대 내에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이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통치를 펼치고 있었고, 유경수 여사의 따뜻하고 온화한 다독임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었다. 유 여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민원 해결이었다. 그녀는 거리의 여론을 수집하고 하루 수십 통씩 접수되는 민원을 일일이 처리 지침을 남겼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에는 비서를 직접 현장에 보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한해 동안 3천여 명을 직접 접견하며 소통하는 등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직접 들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유경수가 경청하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이 모르는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정책이보다 국민 친화적으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했다. 그녀는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퍼스트레이디는 일반 국민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쉬웠다. 그러나 유경수는 서민주부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녀가 국민 속에서 소통하는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를 미화하는 기사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며 옥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라며 기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국가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조용한 영향력. 유경수는 국가 운영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서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경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통령이 여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의 경우처럼 대학 운영 문제에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지지했으며 국민의 희생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정 5년 연장을 선언하며 전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유교사는 이동헌 대사를 불러 박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군정 연장을 철회하게 되었으며 박 대통령은 그녀를 지독한 야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배우자였다. 유경수의 온화한 성품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으며 육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비극적인 서거와 추모.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10시 23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읽기 시작하자 객석에 앉아있던 문세광이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첫 발은 오발되어 자신의 허벅지를 맞췄고, 이후 연단을 향해 달려나가며 총격을 이어갔다. 이에 박종규 경호실장이 즉시 응사했고, 박 대통령은 방탄연설대 뒤로 몸을 피하면서 무사할 수 있었다. 문세광은 계속 연단을 향해 접근하던 중 객석에 있던 세무공무원 이 대산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10시 30분경 경호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격된 류경수 여사는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건 발생 9분 만인 10시 32분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오전 11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 최길수의 집도로 뇌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오후 4시 20분까지 이어졌으며, 수혈을 위해 근처 병원과 적십자혈액원의 모든 AB형 혈액이 동원되었다. 총 400m의 혈액 148팩이 수혈되었으나 총탄이 좌뇌의 주요 정맥을 손상시켜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5mm만 비켜갔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수술 후 박정희 대통령은 회복실을 찾아가 약 20에서 30분 동안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향년 49세로 사망했다. 대통령 공식 행사 중 퍼스트레이디가 테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그녀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저녁 8시 10분, 청와대 김성진 대변인이 유경수 여사의 서거를 공식 발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가족실에는 박정희 대통령, 여동생 유계수, 둘째 딸 박근영, 아들 박지만이 함께 있었다. 장녀 박근혜는 프랑스 유학 중이었으며 급히 귀국 준비를 하던 중 공항에서 신문을 보고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자서전을 통해 당시 심정을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라고 회고했다. 유경수 여사의 유해는 같은 날밤 청와대로 옮겨졌으며 5일간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진 후 8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영면하였다. 강한 리더십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춘 그녀는 최고의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계에서도 역대 영부인 가운데 유경수를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패나 비리 여부, 지식과 지혜, 국정 운영 참여, 내조, 최고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상, 대중적 호감도, 업적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영원한 퍼스트레이디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록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 한센병 나병은 전염성이 낮지만 당시는 치료법이 없어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아온 질병이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소록도에 모여 살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소록도 성실고등국민학교는 그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1974년 이 학교의 학생들이 유경수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열악한 교육 환경과 문화 시설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편지를 받은 유경수 여사는 깊은 감명을 받아 같은 해 7월 15일에 양지회 기념관을 소록도에 건립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교육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유경수 여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특히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한센병 환자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록도 양지회 기념관 건립. 1974년, 유경수 여사는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복지를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추가로 국고 지원금 1천만 원을 배정하였고, 그 결과 소록도 병원에 양지회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이 기념관은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병실과 진료실, 그리고 목욕실 등을 포함한 최신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기념관의 이름은 유경수 여사가 이끌던 사회봉사단체 양지회에서 따온 것이었다. 소록도 한센인들의 유경수 여사 추모.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유경수 여사의 존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했던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그녀를 기리기 위해 소록도에 유경수 여사 공덕비를 세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유경수 여사의 갑작스러운 서거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1975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소록도 병원에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였던 1억여 원의 특별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 예산은 기존에 건립된 양지회 기념관 좌측에 추가 건물을 짓는 공사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소록도의 생활 환경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소록도 철조망 철거와 상징적 의미.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강조했던 한센병 환자들의 사회복귀는 그녀가 서거하기 직전인 1974년 1월 소록도를 감싸고 있던 철조망이 제거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 소록도는 오랜 기간 동안 유독지대인 한센병 환자 거주구역과 무독지대인 의료진과 직원 거주구역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고 환자들과 외부 세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그 경계를 상징하는 이 길이의 철조망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철조망이 제거되면서 한센병 환자들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철조망 철거는 한센병 환자들이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며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경수 여사에 관련된 일화. 1. 특활비, 특별활동비 사용과 기부활동. 유경수 여사는 서거하기 직전까지 수행했던 비서관에 의해 그녀의 생전 활동 모습이 담긴 특활비, 특별활동비 장부 내역이 공개되었다. 1971년부터 1974년 8월 서거할 때까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장부였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는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돈은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 빈민, 한센병 환자, 공익단체 등에 기부되었다. 실제 장부 내역을 보면 백혈병 치료비, 수술비 지원, 학생들의 학비 지원, 서울대학교 의대 봉사 활동 후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장부를 살펴보면 공익단체와 대학 봉사 활동 같은 큰 단체에 기부한 내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개인의 학비, 급식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쓰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민원 편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당시에는 현재처럼 온라인 청원 게시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보다 영부인에게 편지하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편지가 유경수 여사에게 쇄도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에게는 많을 때 하루 40통에 달하는 민원 편지가 도착했다. 비서 두 명이 편지 내용을 확인한 뒤 요점을 정리하여 유경수 여사에게 보고하면 그녀는 직접 편지 내용을 읽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리나 특혜를 요구하는 부적절한 요청들은 걸러졌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지만 남았다. 유경수 여사는 편지가 적게 오는 날이면 왜 없지 하며 의아해할 정도로 국민들의 어려운 사연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한다. 3. 국민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 어려운 형편에 국민을 도왔던 사례 중 하나로 한 말단 순경의 아내가 보낸 편지가 있다. 이 순경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머지 아내와 시아버지와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당직을 서는 밤이면 아내는 잘 곳이 없어 부엌에서 쪼그리고 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연을 접한 유경수 여사는 마음 아파하며 방 하나 더 얻게 30만 원을 보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녀가 매달 받는 특활비 2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그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4. 기부를 위한 배려, 헌 집회 사용 원칙. 유경수 여사는 기부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새 집회가 아닌 유통된 헌 집회를 사용하도록 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빳빳한 새 집회가 권위적인 느낌을 줄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움을 받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매달 초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의 수표를 김 비서관이 총무비서실을 통해 헌 지폐로 바꾼 뒤 서랍에 보관했으며 유경수 여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5. 검소한 생활과 개인적인 금전 사용 원칙. 유경수 여사는 한복을 즐겨 입었지만 옷값으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가족의 사적 비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월급에서 지출되었으며 유경수 여사는 항상 저렴한 국산 옷감을 사용하여 직접 디자인한 후 가까운 양장점에서 제작했다. 또한 딸인 박근혜가 1973년 하와이 이민 70주년 행사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때 유경수 여사는 자신의 기장을 수선하여 딸에게 입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격에 비해 한복이 다소 커 보였다고 회상했다. 장부에는 1972년 9월 23일 옷감 항목으로 7,000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유경수 여사가 개인적인 옷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옷을 지어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 서거 당시 상황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 유경수 여사가 서거 당시 김 비서관은 당시 비번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TV 중계를 보던 중 화면이 꺼지는 바람에 불안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경수 여사가 임종 직전이었다. 같은 날 저녁 7시경 청와대로 돌아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목을 와락 안고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김 비서관 역시 대통령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으며 김정년 비서실장의 개입으로 겨우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유경수 여사를 모신관은 원래 그녀의 모친 이경령 여사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으나 결국 딸인 유경수 여사의 유해가 실리게 되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화로 남았다. 7. 청와대 내 야당으로서의 역할. 유경수 여사는 생전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청와대 내 야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김 비서관은 회고했다. 공개된 육성 기록에서 유경수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당이 하면 반대만 해야 한다는 상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같은 의견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녀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8. 시골 농부의 애국심에 감동한 일화. 동해안에서 북한 공비들이 침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시골 농부가 공비를 따라가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 그는 운동화를 신었더라면 잡을 수 있었는데 고무신 때문에 넘어져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경수는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렇게 선량한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 그 농부는 우리보다 더 나라를 사랑했다라며 가슴 아파했다. 이 일화는 유경수가 국민의 희생과 애국심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